노동신문은 12일 헛된 망상을 보리라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얼마 전 괴뢰 외교부 패거리들이 유럽 동맹 본부에 찾아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여 그 누구의 핵 전략을 변화시켜달라고 빌붙었는가 하면 일본의 곤노가스는 대북 제재 조치의 엄격한 실행을 애걸했으며 외교부 장관 윤종세는 곧 있게 될 자기의 해외 행각이 대북 압박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 내부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압력을 들이대도 소용이 없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방도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급해 맞은 남조선 보수패당은 분주의 외세를 찾아다니며 대북 압박 외교 노름에 피눈이 되어 돌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런킹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외세와 공모 결탁하여 북 핵위협론을 여론화하며 우리를 시비질해도 문제의 본질을 오도할 수 없으며 미국의 북침 전쟁 사완꾼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도 가리울 수 없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의 짝짝꿍이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모략 소동을 골백번 벌려놓아도 그로하여 차려질 것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 국제적 망신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